play this song and bounce. This your favorite song, get down. On repeat for 1, 2, 3, 4, 5, 6, 7, 8 hours. Go with the flow, 흐름에 맡겨. 좋은 게 좋은 거, get down or get out, yo. Arrive the part, yes, yes, y'all. You don't stop, 멈추지 마, 더 춤추자. 지금 이 순간 zen, Konglish도 일단 즐거운 과연, I'm saying, go. 열어리지 마, it's 감정 낭비. What's good? 주위 둘러봐 뭘 놓치는지. What's good? 아깝잖아 우리의 청춘이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항상 말하지만 매사일이 베스트는 아니라는 것. 가끔 떨어지는 눈물을 흘릴 때도 한 번씩 존재한단 건 우리가 인간이란 아주 작은 증거. 머릿속 풀리지 않는 큐브도 풀면 시원한 기분 웃음으로. 그러니까 걱정 말고 크게 웃어. 열어리지 마 it's 감정 낭비. What's good? 주위 둘러봐 뭘 놓치는지. What's good? 아깝잖아 우리의 청춘이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15세 멈춘 줄 알았던 두 자릿수 두 개가 이제는 둘 다 둘. 언제가나 했던 시간은 어느새 날 버려버리고 100m run. Oh yeah yeah, let's bounce. 잠시 내려놔, 그 느껴봐. Yeah yeah yeah, let's bounce. 결국엔 전부 다 흘러가. 그니까 make it worse, make it worse. 내 주변의 시선으로 너를 만들었네. 넌 이미 펜을 잡고 있고 바라는 대로 널 그려내면 돼. That's good, come on. 열어리지 마, it's 감정 낭비. What's good? 주위 둘러봐 뭘 놓치는지. What's good? 아깝잖아 우리의 청춘이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눈치 코치 없어 보여도 돼. 너의 삶인데 허락을 왜 맞는 건데. 되도록이면 집에 두고 와. 늦어졌다 싶음 늦은 거에 나 뛰지 마. What's good, what's good. 잠을 이 세 번은 왜 필요해. 흐르는 시간을 잡아줄게. 나 믿고 놓아봐 내도 좋은데. Good day. 열어리지 마 it's 감정 낭비. What's good? 주위 둘러봐 뭘 놓치는지. What's good? 아깝잖아 우리의 청춘이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Make it worth it, make it worth. What's good?